루팅 아래 어깨를 익숙하게 흔들어 빨리 더 빨리 손끝 틀림 더 깊이 더 깊이 I just wanna feel good all night long oh. 이 순간이 good thing Oh, 이 순간이